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젖먹이 신앙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주전 1446년 애굽에서 탈출함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가리켜 오늘날의 교회 생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교회로,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령한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자라가야 할 과정이 무엇인지, 또그 성장의 끝은 어디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 과정,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한 신앙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 모습을 성경은 버려진 갓난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성장에 비유하고 있죠. 버려진 갓난아이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의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에스겔 16장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가리켜서 탯줄을 자르지도 못한 피투성이 갓난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이.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갓난아이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주전 1876년 야곱이 이끈 이 70가족이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애굽 나라에서의 타향살이는 그야말로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투성이 갓난아이와 같은 신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갓난아이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타락한 이 세상 애굽에서 건짐을 받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악으로 인해 버려진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 하루도 이 세상을 버틸 수 없는 버려진 갓난아기였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외치시며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소생하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바로 이 역사를 가르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불러내시는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버려진 갓난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끄집어내시는 역사로 비유하고 있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장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안아보는 귀한 자식이 장자입니다. 이 시간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갓난아이처럼 바둥바둥거리다가 강권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진정한 장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갓난아이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로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시편 33편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타락한 이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빼신 바 된, 하나님이 불러내신 바 된 복된 백성들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죠. 바로 출애굽 후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입니다. 출애굽 후 11번째로 진을 쳤던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을 성경은 또 이스라엘의 또 한 부분의 성장 과정으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여정을 가리켜 성경은 비록 장자지만, 비록 하나님의 장자지만 갓난 아이를 업어서 데려오는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갓난 아이를 하나님의 장자 삼았죠.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갓난 아이를 업어서 데려오는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년 3월 1일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갓난 아이였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비록 하나님의 장자로 애굽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아직 갓난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친히 당신의 날개로 업어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 광야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신 사건들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이들 스스로 통과할 수 없는 지경에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동원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내용 보시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진친 애담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 기후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목말라 또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였죠. 또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진을 쳤던 믹돌 앞에서 갓난아이처럼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역사죠. 또 하나님은 일곱 번째로 진을 쳤던 신광야에서 이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이 갓난아이 신세로 있을 때 하늘 양식 만나를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열 번째로 진을 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하신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엎여서 언약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신령한 시내산 늘 푸른 동산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걸어서 이 말씀의 장소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독수리 날개의 사건,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내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신령한 맥돌 앞에서 우리가 가를 수 없는 홍해도 갈라서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신령한 신광야에서 우리가 배고파 있을 때 하늘 양식, 그 양식의 축복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이겨왔습니다. 신령한 르비딤에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먹여오셨습니다. 이제부터 각자가 체험했던 이 하늘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보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도중에서 점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시내 광야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직후의 이들의 모습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직후의 이들의 모습. 바로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레위인으로 교체하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장자였던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실제 장자들을 다 직위를 폐위하고 레위인으로 새로운 장자를 만드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자들을 하나님은 그 순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장자로 발탁하셨죠. 민수기 3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장자를 대신해 레위인이 나의 장자다라고 하나님은 순간 장자를 교체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나눌 줄 알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성숙한 장자들로 이제 하나님의 장자의 기준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신령한 신의 산, 신의 광에 도착하여서 구속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열두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지켜내는 진정한 장자, 진정한 레위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신의 광야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장자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없는 역사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 스스로 두 다리로 저 걸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역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과 16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과 16년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자라야 할 마지막 영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장성한 장자들인 우리가 마지막 천국 쟁탈 전쟁에서 승리하여 한나라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마지막 성장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천국 쟁탈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늘나라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역사다. 이게 우리의 성장의 끝입니다. 가나안 입성 후 벌어진 가나안 칠족속과의 싸움, 이 칠족속을 정벌하는 역사, 이것은 마지막 때 천국의 자리를 놓고 이것을 빼앗기고 빼앗는 천국 쟁탈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애굽을 탈출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나오기는 쉽지만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너희 모두의 것이 아니다.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천국을 빼앗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 성장의 단계, 마지막 영적 성장의 끝은 처절한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말씀 먹여서 성숙한 장자 만든 그 이유는 마지막 천국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역사, 장자로 부름받았지만 마지막에 천국 전쟁에서 탈락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늦게 차자로 시작하지만 천국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마지막 천국 쟁탈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무리를 가리켜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장의 끝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 땅에 기록한 장자가 아니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의 총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신 장자가 되게 하는 말씀, 구속사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지켜내고 마지막 천국 쟁탈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마지막 장자, 마지막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인척에 찬송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